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영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날씨가 올해 이번 주 네. 풀린다는데 갑자기 훅 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제 네. 밤에도 추웠어요? 어제 밤에는 안 추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요? 네.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도 춥습니다. 시장 안 춥네요? 네, 시장은 네. 안 춥습니다. 코스닥이 좀 춥고요. 거래선 안 추운데 어저께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코스닥이 230억 매도니까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가 네.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된 발표된 게 이제 삼성 SDI하고 LG 화학 두 네. 군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돼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5천억 정도 분기 실적은 뭐 한 5천억 정도 나지 않겠느냐 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낮아져 갖고 최근에 2,800억까지 낮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이제 뚜껑을 갔더니 2,300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인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LG화학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정말 최악은 지난 거 아니니? 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이거에 대한 흐름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전반적으로 화학주에 대한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네. 컨센서스에 대한 추이 변화에 대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표를 만들기가 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네. 몸 상태가 네. 지금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은 1년 전만 하더라도 분기로 봐야겠네요. 네. 분기로 보게 되면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컨센서스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5천억이었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5천억이었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5천억. 근데 지금 3개월 전에 3,300억, 네. 1개월 전에 3,100억, 1주 전에 2,950억, 이제 1월 23일 날 이제 그 1월 23일 날 2,800억까지 네. 이렇게 낮아졌었는데 어제 2,3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는 20% 이하로 지금 차이가 나니까 어닝 쇼크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바닥권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10%를 어닝 쇼크 서프라이즈로 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서? 그런가?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서 10%를 10%죠? 네, 10% 네. 20%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네.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망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 전망을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분기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2013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2,300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1분기에는 이거보다 좋을 거다. 그리고 2분기는 더 좋을 거다라는 이 전망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 전망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오늘 네. 이것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대로 LG화학 올라가죠. 네. 롯데케미칼 올라가죠. 네. 같이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 네네. 이유는 몰라. 조선주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조선주도 올라가고 네. GS건설도 같이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 아래 것들이 같이 더 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 주시장은 특이해요. 대한민국 주시장은 특이해요. 뭐냐면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돼 더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올라갈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어. 네. 요즘은 올라가. 요즘은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가 지난주에 네. 몇몇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내렸잖아요. 네. 어저께 실적 나왔잖아요. 네. 계속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다만 회사는 적극적으로 좋아진다고 얘기했어요. 현대증권만이 목표주가를 올렸어요. 두 군데 정도 내렸어요. 근데 LG화학은 줄자 하향이야 목표주가가. 그런데도 올라가. 네. 그러니까 시장이랑 실적이랑 뭐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고 일단은 그거보다는 이제 위스퍼 넘버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4분기가 바닥이다. 라는 네. 그런 인식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오펙 그 장관의 오펙이죠. 네. 오펙 사무총장이지. 거기서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죠. 유가는 여기서 바닥이라고 본다. 바닥이 임박했다라고 본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유가 뭐 이렇게 이런 식이면 200불 다시 올라가지 않겠니? 라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석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냐면 유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대부분 지금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을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 과잉에 대한 쪽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부분 농산물도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쪽에 네. 시달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생산 공급이 이제 그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사탕수수인데요. 사탕수수 같은 경우도 공급 초과에 대한 쪽이 올해는 거의 해소가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급 초과가. 그래서 이 서플러스 지금 보게 되면은 사탕수수에 대한 이 공급 초과에 대한 쪽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2015년도 하반기 아니면 2016년도에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리 쪽도 마찬가지고 뭐 농산물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유 쪽에서도 어제 이제 그 사무총장이 오펙 사무총장의 발언도 역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어쩌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탈리아 석유 쪽 담당 장관이죠. 뭐지 그 양반도 200불 달러 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200달러이죠. 예, 그것은 그 요즘에도 고무줄이에요. 200불이 아주 뉘지껌이야. 근데 이제 알 왈리드 또 우리 왕자님께서는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절대 100달러 못 간다. 어? 그런 얘기 했고요. 또 요즘 보면 잘 나가는 또 우리 아이칸 형님 그런 사람 또 20달러 안 줄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저희 우리 계속 소통하는 방송인데요. 소통을 넘어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팟빵에 보면 팟빵 게시판에 종목에 대한 질문이 수준이 넘어졌어. 이제 분석하신 분이 나오고요. 이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미국 소식, 미국에 직접 쓰신 분이야. 네네. 네, 이분이 다들 그 미국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에 현재 계신 분이야, 딱 보니까요. 네. 미국 여러 군데서 나온 유가 소식입니다. 이분이 전해주신 거니까 그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유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저유가로 인한 실적 감소가 발표되면 유가 반등의 시발점이다. 이런 얘기했다. 두 번째, 6주 정도 사이에 미국 원유 재고가 피크를 찍고 그리고 반등한다. 세 번째, 2016년 초에 60에서 80불까지 오른다. 참고하세요. 진행자가 띄엄띄엄 영어로 고생하는 것 같다. 저. 띄엄띄엄 고생하는 것 같아서 직접 몇 자 적어옵니다. 네. 종종 소식 전하죠. 얘기하셨고요. 요즘은 개미 리포트라는 분이요. 나름 크게 이제 분석하는 걸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캐남저를 많이 쓰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의견 있거나 질문 있으세요. 바로 여기서 팟빵 게시판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늘 소통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개미 리포트님, 미국 소식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한때는 우리가 댓글을 달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댓글? 예. 네. 무슨 댓글? 한 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아무리 봐도 자기 와이프가 달았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 내가. 댓글을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안 달고 있어. 댓글을 안다니까 있어 보인대. 누가 그래? 그 우리 인턴 사원이. 아, 인턴 사원이. 인턴녀가? 인턴녀가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럼 댓글 달지 말아야지. 예. 사람 귀가 팔랑이라고. 아, 그러니까 팔랑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더 얘기해드리면, 하여튼 삼성 SDI, 잠깐, 앞서 LG학 얘기해 주셨으니까, 삼성 SDI 얘기하면은요, 회사 측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소형 배터리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자동차 배터리 분야, 그리고 ESS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무슨 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전자재료, 자료, 뭐 보여줄 수 있고 있어요? 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삼성 SDI도 역시 어닝 쇼크예요. 아, 쇼크죠? 네, 440억 예상했었는데, 영업이 뭐 370억 나왔으니까, 여기도 한 20% 정도 미달하는 이런 모습인데,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회사에서 설명한 대로, 이번, 그래도 시장에서 실적을 이끌었던 게 2차 전지 부분에서 실적이, 그 다음에 좀 계속해서 좋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매출이 지금 제일 지금 보게 되면 제일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지회사로 이제 봐도, 무방한,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에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쪽이 좋아서, 4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선방했다. 쇼크했지만,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LG화학 IR에서는 LG화학은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거다. 대형 전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SDI는 올해부터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면 SDI는 이제 BMW i3가 그쪽 생산이 더 원활히 되는 거고요. LG화학은 이제 약간 지금 약간 그렇죠. 근데 LG화학은 이제 지난번에 또 볼트 있잖아요. GM 볼트가 2017년부터 생산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캐퍼싸움이거든요, 이거냐. 근데 지금 그냥 메이저로 보면 LG화학이 더 커질 수 있죠, 분명히. 근데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한마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장은 큰 상관이 없는데요. 삼성 SDI는 지금 2차 전지 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 나오는데요. 목표 주가를 내린 데가 한 두세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린 곳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많이 내렸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은 수익 예상 열심히 하지만 목표 주가를 못 맞추고 더 내리는 흐름을 가고 있잖아, 지금은. 네. 목표 주가를 내리고 올해 실적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일반이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증권사는 이런 걸 모아서 올해 2200 간다고 얘기하고 2200, 300 간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근데 이거 내려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네. 근데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와, 지금.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밌는 거는 이 전기차 쪽에서 잠깐 커멘트를 하면은, 베이징에서 올해 그 연간 17만 대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답니다. 제한? 그러니까 자동차는 연간 17만 대밖에 등록 안 해줘. 아, 제한? 네. 리미트를 준다? 리미트가 이제 17만 대인데, 리밋이 17만 대면은, 근데 대기자가 지금 1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17만 대인데, 전기차가 올해 3만 대, 17만 대 중에, 내년에 6만 대, 그 다음에 내 후년에가, 지금 얼마냐면은, 6만 대, 계속 이제 그, 계속 6만 대, 이제 보급한다는 얘기인데, 4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얘기예요. 신규 등록을.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180만 명인데, 전기차라고 해서 안 사겠어요? 전기차고 나발이고 등록만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미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미치겠어, 이 전기차에 대한 등록에 대한 쪽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미치겠어. 아니면은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쿼터를 더 늘려줄 수도 있겠죠. 미치겠어. 네? 왜냐면 이성훈 대표의 세상에 보는 시각이 항상 정말 유연하다는 걸 다 느끼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꽂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석을 해요. 그 전까지는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리고 내가 이제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분석하지. 그래요?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저 저장해놓은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데 네. 그 앞서 LG화학 얘기 나오니까 뭐 주식이랑 상관없습니다. 네. LG화학 이렇다고 해서 제가 LG화학 무조건 이런 얘기가 절대 네. 아니에요. LG화학이랑 삼성SDI가 지금 2차 전지 붙어 있잖아요. 네. 향후 이제 먹거리 싸움이고 서로 누구랑 잡냐 이런 거잖아요. 삼성S는 BMW랑 잡고 있고요. 삼성SDI, LG화학 두 군데 테슬라랑 하려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SDI한테 폭스바겐이랑 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우리나라 현대차 있죠. 현대차. 현대 이런 애랑 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이런 데 가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이 업무 차량 있잖아요. 네. LG로 다 전기차로 간다는 거예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뉴스 나왔던데. 이게 보면 전기차가 늘 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작년에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저희가 만든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주워 듣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많이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관점에서 뭐 전기차가 될 거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2015년 그리고 2014년 하반기 11월부터 키움증권 키워드림 팀의 완전 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 고객분들이 가장 최근에 행복하신 분들이 아닌가? 아, 여기까지! 네. 바로 다음 코너로 들어가서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 짓고 시간인데요. 이승원 대표. 네. 시장이 앞서 얘기한 것보다 조금 시작할 때도 조금 밀리고 있어요. 고점 대비 조금 밀리고 있어요. 코스피가 한 6포인트, 7포인트까지 와 있는데요. 낙폭과 대주의 반등은 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애플 실적이 오늘 발표하잖아요. 오늘 밤. 네. 그리고 그 페이스북은 또 그 다음날 나오는데요.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애플 그 지금 실적 발표 일정을 보게 되면 네. 이번 주는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는 주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지금 IT 기업들에 대한 쪽에 그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 집중돼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내일 이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LED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 애플 실적 발표가 일정이 돼 있는데 네.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도 일단 점유율이 50%가 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빠진 게 삼성이나 LG가 빠진 거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예, 삼성이나 LG가 빠진 거고,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지금 물량을 올해부터 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이폰 6 플러스가, 6하고 6 플러스가 나오고 나서, 북미 지역보다도 중국 지역의 판매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그 차이나 모바일과의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아마 실적은 애플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실적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SK 하이닉스 이쪽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내 IT주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그 참 안타까운 거는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은 이 화학주나 이런 것처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떨어진 게 없으니까. 네, 떨어진 게 없으니까. 하이닉스도 떨어진 게 없으니. 떨어진 게 없으니 뭐. 아주 고점에서 낮아봤자 52,000원이니까 뭐 3,000원 떨어진 거잖아요. 네. 보셔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은요. 이번에 예상 매출과액이 676억 달러. 네. 그리고 주당 2.6달러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년 대비요. 전년 대비 각각 26%랑 18%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고요. 애플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자체가 635에서 660억의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극과 극입니다. 14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8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예? 그 증권사가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우리 이성 대표 잠시 얘기했다시피 아이폰에 얼마만큼 아이폰 6가 얼마만큼 정말 팔리느냐 대수 그리고 아이패드 여전히 약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판매 실적의 공개입니다. 그래서 실적인데요. 그 앞서 이성 대표 얘기했다시피 판매량 자체가요. 판매 대수 그러니까 양 기준입니다. 양 기준으로 보면 처음으로 4분기에 미국보다 더 팔렸다. 중국이요. 그리고 아이폰 전체 출하량의 24%가 미국에서 출하가 됐고요. 판매량 상은 출하요. 쉼먼트죠. 그리고 중국이 36%. 그러니까 10대 중에 3대 이상 거의 4대 가까이가 중국으로 출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는데 점유율은 4분기에서 만약에 뭐 이거 20%까지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있죠. 2014년 전체적으로 보면 9%예요. 점유율이요. 미국에서. 아,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야, 그거 중국에서 누가 쓰겠니?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미국의 시각은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자릿수로 이상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심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지만, 자사주 매입의 확대 발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매번 나왔잖아요. 아이폰이 이렇게 잘 팔리니, 돈이 쌓이는 거잖아요. 돈이 매분 게 얼마 쌓이는지 아세요? 매년? 얼마 쌓입니까? 매년 500억 달러가 쌓여요. 500억? 네. 50억 달러도 아니고. 아, 50억. 50억 달러겠죠. 네. 50억이겠죠. 뭐 쌓이겠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500억 달러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50조 정도는 쌓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자기가 말하니까 내가. 갑자기 저도 500억 달러는 너무 심한 것 같고. 한마디 얘기하니까. 50억 달러는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왜냐면 50억 달러 정도는 SK 하이닉스도 쌓여. 아, 그래요? 500억 달러겠죠. 매년 쌓이거든요. 쌓인다 보니까 그 현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요. 근데 자사주 매입 얼마나 팔지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내일보다는 4월 정도에 다음번 발표할 때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좀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페이스북 하루 있다가 발표하는데요. 하루 있다가 실적 발표하는데 수치 자체보다는 주치보다는 우리 이성 대표 매번 페이스북을 비판적으로 했던 거 딱 뭐였죠? 페이스북 비판적으로 했던가요? 액티브죠잖아요. 액티브죠의 감소세. 네, 감소. 그러니까 성장의 감소세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8개 국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8개 국가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8개 국가에서 그 어디 나라냐면 방글라데시, 베트남, 나이지리아 주목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등등에서 이머징과 8개 국가에 페이스북 라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라이트. 이게 라이트가 뭐냐면요. 이성훈 대표가 페이스북 별로 안 하는데 페이스북 가면 그 차지하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0몇 메가, 뭐 30몇 메가를 차지하는데 페이스북 라이트는 1메가 이하를 차지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트를 발표하면서 액티브 유저 수가 이번에 유저도 이번에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발표했다.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이슈가 되겠다. 그래서 내일은 애플, 그리고 모레는 페이스북인데요.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이 잘 나가다 보니 저거 어떻게 돼 있어요? 요새 인터 주까지 맞아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 잘 나가지 않아요? 행보. 좀 봐줘봐요. 네. 아침에 잠깐 봤었는데 오늘 오르나요? 오늘 음봉인데 인터플렉스는 아무래도 이제 이 플래그십폰에 대한 모듈은 기준은 아니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반등한 정도 수준. KH바텍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KH바텍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좀 시장에서 반응이 오는 거는 카메라 모듈 쪽들. 이쪽들이 좀 시장에 반응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 네. 그래서 오늘 삼성증권에서도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뉴로스 아니고 어디 갔니? 지금 보게 되면은 뉴로스는 아니고요. 이 100%짜리인가? 이것도 이름이 비슷한 건데. 아, 증가금 40%네. 나노스 같은 거. 그냥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나노스는 뭐 하는 회사에 또? 이거 나노 관련주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나노스? OIS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센서, 홀 센서, 그 다음에 블루 필터, 카메라 그 소재, 그 블루 필터? 부품 만드는 애들이에요. 블루 필터? 예. 네.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예, 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회자가 되고 있죠. 제가 나노에 관심 많거든요. 네. 요새. 이름만 나노스예요. 아, 이름만 나노스? 네. 보시면, 그, 나노 관련 갑자기 그 나노스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 네, 삼성증권에서도 보고서 나왔는데 뭐야? 나노스. 근데 이제 목표 주가는 레이티드. 아, 뭐 그런 거 상관없죠. 네. 근데 그 나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 관련주가 작년 재작년 한때 그 많이 떴잖아요. 네. 그런 얘기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 링크 없어졌어. 나노 있잖아요. 나노 기술을 해갖고요. 네. 수술이 성공했어요. 아, 수술이요? 주에 넣어갖고. 그거는 예전에도 계속 했던 건데 그 이번에 좀 더 좋게 결과가 나왔나 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노가 전 모르죠. 네. 제가 기술자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요. 미국에 그 방송 들어보면 나노를 이용한 무슨 의료 메디컬 이런 거 있잖아요. 헬스케어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에 뉴스가 떴길래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주식은 잘 몰라. 모르는데 나노 관련주란 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고해서 또 뉴스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한번 뉴스 왜 없어졌어? 링크 내가 걸어놨는데. 그래서 나노를 활용한 뭐 해갖고 테스트를 해갖고요. 그 G 있지 않습니까? G의 그 수술을 성공했다는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앞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미국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없는데? 왜 없지? 자기가 네, 그 레포트 코너인데요. 레포트 보기 전에 잠시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건데요. 예, 화면 좀 잡으세요. 그 몸속 나노 로봇이 질병 치료해갖고 쥐실험 성공했대. 이거 몸속 나노 로봇. 네, 진짜로. 그래갖고 지드네 코리아 뭐 이런 내용. 근데 맞아,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한 거거든요. 네. 몸속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공상 과학이나 만에서 등장했던 일이 점점 현실을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이게 제가 이거 미국 뉴스 보고 봤는데 번역이 돼 있기는 기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뉴스에서 크게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 CNN에서도 이게 한번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금방 현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다시 미국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트 오늘 준비한 거 해주세요. 자, 오늘 리포트를 좀 볼 텐데 오늘 리포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투어 먼저 갔으니까 하나 투어가 아 그러니까 먼저 갔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래에셋의 보고서입니다. 네, 좀 봐주세요. 일단 뭐 견조한 실적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높지는 않은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투어 4분기 2015년 실적 전망 검토한 결과 지금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인바운드에 대한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가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했다. 최근에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아마 여행 가시는 분들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유로화 약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이 들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작년에 그 가장 많이 증가 폭을 보여줬던 그런 여행 대기였고요. 여행지였고. 그 다음에 이석준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억눌린 해외여행 수요 분출 및 일본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일본 쪽,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지금 놀러 가는 쪽이 이제 가장 많이 아웃바운드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4분기 실적은 뭐 그렇듯이 조금 나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일회성 충당금과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이 예상보다 좀 그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엔화 빠지는 것만큼 환율 약세되는 것만큼에 대한 그 가격을 그 지금 제공하고 있어서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유로화 약세에 대한 쪽이 지속된다라면 아웃바운드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아무래도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다라고 해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동남아 그렇죠. 여행에 대비해서. 그런 거에 대한 보더라도 일단 유럽은 230이야. 그러니까 200대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당 200대를 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투어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버스 데려다가 이렇게 딱 자기 면세점에 그런 거 하는 거지. 예, 네,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쪽과는 다르게 이 면세점에 대한 그 수요, 이 관광버스 대절 사업이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를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뭐 아웃바운드가 어쩌고 인바운드가 어쩌고 뭐 이거보다도 네. 이 면세점 쪽, 이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면세점 사업권 이 낙찰 여부에 따라서 한 단계 리레이팅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9만 원대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올라왔죠. 9만 원대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투어가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단계 더 그 리레이팅 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그 6만 원대에서 이렇게 8만 원대까지로 올라왔죠. 한 번 더 리레이팅 되기 위해서는 면세점이라는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식들 면세점 돈 내는 줄 알고 네. 여기저기 다 머리 디미는 거지. 그렇죠. 그잖아.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두 개를 또 하고 중소기업 하나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방에도 하나 중소기업. 지방으로 중소기업 가는 대만은 제일 확실한 거 아니에요? 대만 뭐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뭐 대전에다가 그냥 갖다 넣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잖아요. 서울에 그거 따면 대박 나는 거죠. 예. 주가는 뭐 따블 나는 거지 뭐. 예. 네. 아니 뭐 볼 거 있나? 면세점 사업권 따면 바로 대박이지.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그 이게 저 홀세일을 하잖아요. 하나투어가 네. 리테일도 하지만 홀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중소 여행사에서 다 여기 낑겨서 파는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중소 여행사는 다 그냥 웬만한 것들은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상품 갖다 파는 거잖아요. 네. 동네에 있는 것들이나 네. 웬만한 것들이요. 그런 애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우리랑 계속 거래하려 그러면 여기 꼭 투어 시간에 포함시켜 임마. 그리고 모든 하나투어 여행사 여행사를 통해서 그 물건 파는 애한테 우리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쿠폰 하나씩만 날려봐. 대박이지. 5불짜리 쿠폰 다들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죠. 가는 거죠. 하나투어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뭐뭘 드립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돼 있어. 어유. 그럼 그냥 깔고 바로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대박나죠. 네. 예.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건데, 의견만 갖고 있고 자기네 목표가 다 되면 대한민국 다 재벌됐죠. 어쨌든 되면은 대박. 되면 네. 대박이죠. 저는요, 필라 코리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라 코리아는 지나고 보면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신고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필라 코리아. 이번에도 똑같고, 지난번에는 미래 에셋 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네. 삼성증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라 코리아. 레포트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제목 자체가요, 2015년은 아큐시네트 상장 이슈가 키다. 네,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키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 연간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기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요. 똑같은 미래셋이랑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어요. 퀵 뷰해갖고 보면은요, 4분기 프리뷰도 마찬가지고 2015년 필라의 자체 실적 전망은 영어로 써놨네. 이거 건방지게요. 쏘쏘다. 쏘쏘다. 별거 없다는 얘기라고 써요. 쏘쏘다. 이거 좀 내려보세요. 화면 좀 내려주시면 딱 나오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2015년 연결 기준 필라코리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3에서 4.5% 증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14년에 8에서 6%에 비해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이번에도 얘기를 하는 것이요. 필라 USA. 예? 필라 USA의 비중이 이제 그 점유율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 이후, 2016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아큐시네트의 상장의 핵심이다. 아큐네트. 그럼 아큐시네트는 어디에 상장하느냐? 지난번에 얘기 나왔듯이요. 아큐네트 상장 어디 할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홍콩이다, 미국이다, 뭐 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여튼 어디 할지는 정해진 게 없는데요. 아큐네트 상장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거고 이미 기존 주주들이랑 약속된 게 있었던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큐시네트의 상장이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아큐시네트의 핵심은 뭐냐? 아큐시네트가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아큐시네트 뭐다? 유명한 브랜드 있죠. 뭐 네. 풋조이면 풋조이, 타이틀리스트 이런 골프 용품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늘 이 필라코리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위각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고 다 똑같지만 역시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중국은 뭐다? 펑션샷만 얘기하면 되겠다. 펑션샷. 그리고 2016년에 2016년 올림픽 하잖아요. 네? 브라질에서 하죠. 네. 이 회사나? 몰라. 어, 브라질에서 하잖아. 너 어떻게 됐냐, 참? 밖에 하는? 약물 먹어갖고? 그 병원 어떻게 액수된 거야, 너? 그 병원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병원 상대로. 그 병원 소송해서 해결이 되려? 네. 병원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IOC에서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그거?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아들, 그 박대한이 우상인데? 아, 그래요? 아, 또 학원에서, 수영장에서 그랬지? 기본은 국가대표로 또 얘기 들었겠구만. 대한민국 수영장 학원은 다 그렇죠, 뭐. 기본이 국가대표입니다. 아, 기본이 국가대표라고 그러지. 아, 네. 진짜로.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인라인 같은 거 시키잖아요. 예. 그럼 정말 하루 하는데 멘트가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하고 그 인라인 타는 애들. 국가대표는 기본이라고. 잘하면 올림픽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만 타면. 그래서 세 명이서 이렇게 그 수영을 시켜갖고 금운동을 주잖아요. 그래. 네. 대한민국 다 똑같아요. 네네. 애들 다 기본이 동메달 따. 그래서 네. 어떻게 동메달 땄냐 하면 있잖아요. 세 명이서. 세 명이 뛰어갖고 금운동. 우리 피디님 네. 웃고 있는데 네. 아직 애가 없으셔서 그런가 봐. 진짜야, 진짜. 진짜인데. 진짜야, 진짜. 네. 자기도 해당됐어? 아, 그 해당이 되고 있죠.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내지? 아, 돈 내고 준비하고 있죠. 네. 아, 뭐 출전비 한 10만 원 낼 거야? 아, 낼 겁니다. 준비하고 있죠. 상품 와이프가 뭐라면 엄마, 어머님이 또 슬쩍 내주시겠지. 어, 그 또 주위에 가면은 그 모임이 그 아줌마들 그 보게 되면 수영장 앞에 딱 아줌마들끼리 앉아서 딱 티타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딱 있고 애들이 수영을 제대로 하나 이렇게 딱 관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별다방 있잖아, 꼭. 아, 다방이 있죠. 별다방 있잖아. 별다방과 콩다방 없고 대신에 이제 자체 건물 수익 사업을 하는 또 수영장 내에서 수익 사업이 안 돼 봐. 스타벅스가 들어오지. 별다방 직접 엄청 잘 돼요. 돈 더 주면 돈도 들어오고. 아, 돈 더 줘도 모르겠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잘 들어와서 보면 아줌마들이 거기 모여서 어머 되게 되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발차기가는 내가 보기엔 다 똑같구만. 발차기가 더 잘한다는 또 참도 눈들도 좋으셔갖고. 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펑션샷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990년도 IMF 그 90년대 말에 IMF 들어왔을 때 박세리의 맨발 투혼 이후에 네. 15년 만에 LPG를 정복한 거잖아요. 네. 15명 수명씩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LPG의 랭킹 리스트 보면요, 한국에 한 3분의 1이에요. 이게 중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안 바뀌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사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 한 명밖에 안 키워. 소공자 소공녀야. 거기에 저기 안 하나? 뭐? 저 북경대 뭐 골프 특기생 이런 거 안 뽑나? 뽑죠, 안 뽑아. 거기 보내려고? 네네. 아니, 그런데 궁금해서. 돈지랄이 안 된다는.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뭐 아큐시네트가 타이틀리스트 풋조이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이 골프공 여기 보면 이제 필라라고 써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골프채, 골프공 그다음에 뭐 신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쪽이라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아마 아큐시네트라는 브랜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다시 상장되면서 현금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확보하느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네. 골프를 시작을 하고 있다. 왜? 네. 박사리 했듯이 펑션샷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진짜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농담삼으로 이성훈 대표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이성훈 대표 아는 사람이 후배인가? 아니, 또 이석준 대표 아는 동생인가 있는데 네. 사회체육학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어, 요즘 뭐 사회체육학과 나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중국에 유학 보내라고. 중국에서 할 것 하나도 없이 여기서 중국에 그 골프하면 자격증 있잖아요. 예? 준 프로, 이렇게 레슨 프로에 그 전 단계만 있어도 돼요. 예? 전 단계만 있고, 그래서 중국말만 딱 하면 거의 잡이 널려 있습니다, 중국에.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1부를 10개에서 마치겠고, 2부에는요, 특징주랑 우리 또 초대 손님 오늘 하는 시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 맺기 열풍.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지금 시작해야지만 1부 끝날 때랑 1부 중간이랑 시장에 큰 변화는 없죠? 네. 큰 변화에 대한 쪽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 보게 되면은 네. 여전히 지금 조선주, 건설주,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강세고요. 특이한 거는 오늘 이제 컴투스가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컴투스 신고가 경신됐고 게임빌드 역시 그 뒤를 따라서 오늘 거의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 오늘 화장품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받을 때 화장품주에 대한 접근 전략 이런 것도 좀 양호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 좋은데 삼성물산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물산이 신저가네요. 네. 삼성물산이 신저가에 지금 한 600원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최근에 한 23%에서 지분율을 28%까지 5% 이상 지금 급증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지금 52주 신저가 근처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그 삼성물산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1월 29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로일 프로젝트 그룹공사 네. 매출 반영에 따라 순수 영업 실적에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락에 따라 유전 투자 지분,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 유전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거에 따른 그거가 이제 지금 평가 손실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 쿠라야 발전 관련 준공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이슈 때문에 지금 그 어디였죠? 저기가 지금 실적 대림 산업이 어닝 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우려감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그 특징주 좀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역시 계약주하면은 우리 이성원 대표 네. 좋아하는 키움준 거냐? 네. 맞잖아요. 네. 작년에는 메디포스트를 뜯쳤죠. 메디톡스. 메디톡스를 뜯치고 한미약품으로 좀 거시게 됐는데. 네, 한미약품 좀 거시게 됐는데 많이 올라왔네. 오늘 또 한방 보여줬잖아요. 네, 뭐요? 혈압약 하면 어디야? 혈압약? 보령제약? 딱 한번 쭉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그래? 아차개보린. 아니야. 개보린 왜 개보린 그거 아니고. 개보린은 개보린 삼진이고. 아, 삼진이. 네, 이건 네. 보령이 네. 그 멕시코 수출하고 남미 네. 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했을 때 그 보령인데요. 보령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그 키움에서요. 그래서 그 뒤로 오늘 영향을 좀 바로 좀 얘기 올라갔다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이제 중국 관련주로 보면 이제 이거잖아요. 아모레랑 이거 뭐야 그 컴투스가 아무런 상관없지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모레가 고점 딱 찍고 270 찍고 나서 좀 약간 쉬고 있고요. 컴투스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소비주, 중국 소비주인데요. 중국 소비주에 보면 우리가 처음 그 NH 투자증권이 좋은 일 했다고 보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중국 바깥이 아니라 중국 소비자가 네. 중국 내에서 산 거에 만족도에 비해서 단연코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화장품 얘기 계속하면 지겹잖아요. 3등이 뭐였어요? 3등. 세 번째 많이 하는 게. 3등이 뭐냐면요. 가정용품, 주방용품이었어요. 네. 에? 네. 에? 그리고 4번이 뭐였어요? 4등이? 가전제품이에요. 에? 2등이 몇 등인지 기억나세요? 뭡니까? 자기가 난 배웠는데? 까먹으면 어떡해? 아, 이제 목이 아파갖고. 2등이 음식류야, 음식류. 음식류. 음식류인데 가로읽고 뭐라고 써 있어? 프랜차이즈라고 써 있어. 프랜차이즈. 그게 뭐야? 그거 할 때만 딱 기억나는 거야. 아, 기침할 때 좀 소리 좀 작게 해줘야 돼. 네. 내가 자기 때문에 지금 피디님한테 대박 혼났어. 기침할 때 좀 소리 좀 죽이라고. 근데 보면 저거야. MPK 있죠? MPK. MPK 좀 봐주세요. 네. 네. MPK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7차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저는 MPK를 왜 좀 보냐면, 사실상 MPK가 다음 주에, 머니크의 글 쓰는 거 제가 매주 한 번씩 쓰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그 주 핵심으로 썼던 거를 머니크의 결론을 유도하게해서 주구장창 썼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그 사업하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자영업자들이 했다가 떨어지고 했다가 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더 이상 안 나오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까지 나왔던 게 뭐 치킨이에요. 치킨. 네. 굽죠, 볶죠, 쌈죠, 막 그 엄청 많잖아요. 맞죠? 네. 이런 치킨, 저런 치킨 엄청 많고, 소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추세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요즘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들어갑니다. 나라 이름. 네. 자메이카 치킨. 자메이카 치킨. 자메이카 치킨 인테리어는 진짜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인도 탄두리 치킨.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얘야. 네. 그 얘기야. 그래도 보면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어저께 보니까 그런 일을 쳐다보니까 요즘 보면 그 유명한 탤런트 있는데 이상한 나라야가 또 하나 들어가던데. 그래서 네. 뭐 이 또 이 나라 힘들어하는 치킨이 막 요즘 유행해요. 뭐 이태리 치킨. 예를 들면. 자메이카 키친. 자메이카 치킨 말고 유 무슨 영화 배우가 네. 지금 광고하는 거 있어. 네. 유승용. 네, 유승용이 한 그 치킨이 무슨 나라에 들어온 치킨 있거든요. 예, 네. 네, 그것도 있고 뭐 많아요. 탄두리 치킨은 원래. 아, 인도 네. 타투리 아니고. 인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전국에 200 몇 개면 그 다 나라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네. 뭐냐면 뭘 해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이스탄불 치킨. 맞죠. 네. 화면 좀 잡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스탄불 치킨. 이건 아니고. 예. 이스탄불 치킨이라고 네, 따로 있죠. 화면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왜냐하면 글 쓰다 보니까 자료를 하려고 했고요. 피자 있죠. 피자. 피자는 온갖 먹을 수 있는 게 다 올라갑니다. 이게 피자. 네. 네, 진짜잖아요. 그리고 사이즈 들어가고 작년에 치맥이 유행했다면요. 올해는 노리는 게 뭐야? 피맥이에요. 피맥. 피맥. 진짜로. 피맥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에 어울리는 피자를 개발하자. 이런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네, 진짜 뉴스에 봤어요.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니치 맞기도 하려니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과감하게 MPK는 중국에 가서 대박 난 거잖아요. 중국에 올해 벌써 백호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아니라며.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지. 나한테 기가 안 들어오겠잖아. 네. 근데 그거 보면, 올해 네. NH 투자증권에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문조사를 드러내는 거잖아.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소비. 네. 어떤 얘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보면, 다보스 포럼에서. 네. 이번에 다보스 포럼이 부터 내일 한번 얘기가 되는데 다보스 포럼이 생각보다 그 이슈가 별로 없었다 그래요. 기자들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보스가 갔다서 욕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햄버거 5만 원짜리 먹었는데 가서 기사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햄버거 5만 원짜리잖아. 네. 햄버거 5만 원짜리. 근데 다보스가 왜 다보스인지 알아? 자기 식대로 얘기하면 왜 다보스? 다 보수들만 가는데 기자 좀 불행했던 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 간 거죠. 거기 보면. 입장료가 1,800만 원이야. 에? 그리고 1,800만 원이 2,100만 원이고 제트 개인 제트기가 뭐 2,000대 간 거야. 네. 그런데 그냥 기자가 그냥 달랑 하루에 체재비 50불 받아갖고 네. 100불 받아갖고 가서 하고 컴플레인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막 거기서 먹거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단 얘기지만 저런 그 MPK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자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이렇게 먹자가 많이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우리 시각을 좀 넓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타크앤토크 코너에 우리 화요일 날 주인공은 누구죠? 네. 이상 대표? 주동인 전문가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확실한 인사이트, 본인만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주관 이런 게 아주 뚜렷하신 분이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추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추세 매매를 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이렇게 쭉 오랜 시간 동안 봐왔지만 추세 매매에 가장 능한 그런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주동인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아니죠,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조금 그러니까요. 감기 걸려갖고 훅 갔어요. 얼굴이 독감이라고 그래서 독감 자기가. 네. 아까 어떤 분이 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술 마신 줄 알았더니 술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술 마실 뻔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아 갖고. 그 웬만하면 그 한국경제TV의 PD가 술 드셔야 되는데 안 먹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가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거부하면 잘리니까. 잘리니까. 잘리니까 마시는데 어저께는 이거 잘리더라도 목숨이 위태롭다. 근데 네. 오늘 붉은색 얼굴이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머리도 위로 올라가고 붉은색 얼굴 괜찮습니다. 시장도 오늘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네. 좀 더 많은 그런 흐름이고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시장 저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동안 장기 평선 뭐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 들었죠. 우리가 왜 그리스 총선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저도 뭐 방송을 멘트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그리스 총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뭐 대외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긴 합니다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방송용 멘트일 뿐이고 실제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강조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차라리 게임하고 핀테크 쪽에 집중을 하자. 대변수 상관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최근 몇 개월 동안 주도주로 뭐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뭐 저점을 깨고 미끄러졌다가 이제 간신히 올라왔지만, 핀테크와 게임 쪽은 뭐 신고가가 났거든요. 연중 최고가 전고점 뚫고 뭐 랠리가 나오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부 게임주들은 뭐 상한가도 치면서 좋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LG화학 같은 애들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라고. 어닝 쇼크는 어닝 쇼크인데 시가총액 12조짜리가 그 정도 나왔으면은 대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상 어닝 쇼크를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주가들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이 터닝하는 포인트의 종목들, 제가 대표적으로 주도주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LG상사 이미 10월달에 V자 반등하면서 장기 평선 지지받고 새로운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애들이 따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기 평선 터닝하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오늘 시그널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하면서 역시 말씀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LG화학뿐만이 아니라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어닝쇼크 적자 2200억 발표하고 뭐 5% 급락은 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뒤집어가지고 플러스 만들어 놓고 오늘은 강보합 반전 시키는 흐름인데, 이런 종목들이 등장하면서 이미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워낙 많이 빠져서 뭐 더 이상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도 이거보다 더 뭐랄까 나빠질 리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맥락은 제가 고포주 랠리 때 이제 핵심 주도주가 아모레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모레, 한국전력, SK텔레콤 세 종목이 주도주인데, 거기서 이제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은 경기 방어주로서 주도주의 그렇죠. 의미를 갖는다면, 그 테마로 끌고 갔던 게 바로 아모레라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잘 안 하시는 200만 원이 넘는 고가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게 고퍼주거든요. 엄청난 고퍼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실적이 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실적을 들이댔더니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합쳐갖고 시가총액이 26조 가까이 됩니다. 둘이 합쳐서. 근데 봤더니 영업이익 둘이 합쳐도, 연결 계정으로 영업이익을 둘이 합쳐도 1조가 채 안 돼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시가총액이 25조까지 갔는데 실적 좋아진다고 봤더니 좋아지는 퍼센테이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조짜리가 1조 간신히 간당간당한 실적 갖고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PER 배수로 20배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25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합쳐서. 근데 보시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2조짜리인데 올해 보시면 1조가 넘어가거든요. 뭐 현대자차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1조 4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도 훨씬 크고.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7조대고. 네.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시가총액 4조대인데 9,500억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를 합친 영업이익하고 현대건설하고 비슷해요. 25조짜리 영업이익하고 4조짜리 영업이익이 비슷합니다. 물론 뭐 전방산업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런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그동안 경기 민감 섹터와 이쪽 그 수출주들, 대표적인 수출 업종들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존재했고요. 고퍼주들, 제가 아무래 퍼시픽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25배도 싼 겁니다. 고퍼주들. 무슨 얘기냐면 한센 같은 경우 분기당 250억 나더라고요. 네, 분기당 250억. 근데 네. 시가총액이 3조 4천억까지 갔어요. 뭐 천억도 제대로 못 버는 회사를 시가총액 30배, PER 배수로 30배가 넘는 배수로 가도 더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적이 증가하는 폭보다 주가가 더 간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퍼주들의 랠리, PER 배수 20배 넘고 30배 넘어야 더 가는 비정상적인 사이클이 지금 이제 저평가 국면의 사이클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오늘 봤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얘기해보죠. 그럼 하여튼 코스닥 중심으로 얘기 많이 했던 게 사실인데요. 네네네. 그럼 코스닥 대표주에 대한 전략 수정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게임주들이 상한가를 쳤습니다만, 네. 게임빌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만, 그게 뭐, 별이 되어라라고 게임 아십니까? 네네. 별이 되어라. 지금 별이 되고 있죠? 중국 텐센트와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합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런칭을 한다라는 기념으로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네.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무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목 자체가 별이 되어요? 그렇죠. 제목 자체 게임이 별이 되어라는데 살고 가스팡하도 되겠네 느낌이 별인데 지금 그래서 별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 중국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중국에 네. 보면 모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는 모자가 인민군이잖아요. 인민군 네네. 중국 해방군이고 인민군 있잖아. 네. 거기 딱 초록색 모자에 왕별하고 딱 그 별 하나 있죠. 별 되게 엄청 애들 쓰고 다녀요. 가방도 메고 다니고 저도 사고 싶어다가 살려다가 요 바가지 먹고 그걸 어디 가서 한국 가서 쓰겠니 하면서 못 샀거든 내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돼. 별이 되어라. 네, 그렇죠. 별이 되어. 게임빌은 별이 되어라고 컴투스는 서머너스 워. 그래서 보니까 서머너스 스타라 그러면 더 올라가겠네. 서머너스 워랑 낚시의 신. 그죠 낚시 낚시의 별이라고 해야지. 낚시의 별. 낚시의 신도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 그 웹젠 같은 경우에서는 그 뮤를 그대로 중국으로 가가지고 한 3등인가 했더라고요. 1등도 아니에요. 3등인가 했는데 뭐 상한가 여러 방 치면서 급등을 했는데 어찌됐든 게임주들이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가 핀테크, 다음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카카오가 좀 쉬어갈 자리죠.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응축하기 위해서는 잠깐 쉬어가는 부분인데 결국 다음 카카오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다음 카카오가 11% 급등하면서 추세 반전을 시켰던 부분을 감안하면 살짝 다음 카카오와 이런 관련 개별주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낮고 꺾였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과 맞물려서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피 종목들의 저평 뭐 거의 뭐 반토막 났죠. PBR 배수로 0.4배짜리가 나온다라는 게 참 나오기 어려운 배수거든요. 0.4배 이승원 대표 얘기하면 뭐이죠? 0.3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SK 이노베이션? 네, SK 이노베이션. 0.3배? 0.5. 0.5 비싸다. 0.5. 0.48. 하도 있는데 없다 되니. 0.48. 이게 0점대가 네. 잘 보시면은 그 야구할 때 방어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수 방어율. 거의 전무후무한 0점대 방어율이 우리 선동열 선수가 예전에 국보급 투수라고 해갖고 네.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뭐 나오지 않는 타자는 4할 타자 백인천. 그리고 투수는 선동열. 0점대 느껴지네. 백인철. 백인철 아니니까. 할아버님은 언제 때 부분이야? 4할 때 그러니까 원년에 그래.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0점대 방어율이라는 게 사실은 PBR 배수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가 0점대 PBR 안 나오거든요. 현대차가 0점대 PBR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가치보다 총산가치죠. 총산가치보다 그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뭐 많은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 0점대 방어율이 나오고 있다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저평가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로 돌아서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는 조정 국면이 필요한 부분이고 과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게임에 대해서 계속 좋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너무 급등하면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다라는 거죠. 뭐 궁금한 게 뭐냐면 롯데케미칼을 예를 들어서 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가셨네요. 목소리가 네, 좀 영. 롯데케미칼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면 이제 19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롯데케미칼의 지금 시장 그 LG화학의 주가에서 보듯이 지금 상당히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과잉 계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과잉 계상된 거를 아 좋다 인정해 줄게라고 하고서 보더라도 롯데케미칼이 올해 실적이 4천억 종 4,400억 내년이 한 5,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롯데케미칼이 그러면은 5조 7천억이라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 19만 원을 다시 한번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돌아서는 타이밍 자체는 보면. 3에서 6개월짜리 단기 반등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낙폭과대 반등 타이밍은 낙폭에 대한 메리트를 상승,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구간까지 반등했을 때는 더 이상 못 가는 부분이죠. 이거를 제가 재작년 하반기의 시장하고 비교해드리면 재작년 하반기 2014년 하반기 시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쪽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었죠. 현대중공업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전부 급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11월 달까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면서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실적 다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역실적 장세라는 거죠. 실적이 개판으로 나와도 올라가는 시장이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 역실적 장세 오랜만에 듣는 거죠. 어닝 쇼크가 나올지언정 상관없이 반등할 수 있는 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은 나빠질 가능성 배째라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째라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더 이상 팔 사람도 다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목이 아픈 이상 대표 말을 그만시키고 네네. 제가 직접적으로 딱 종목을 몇 개 딱 집어서 아니 아니 여기 마무리는 저 드려야죠. 마무리하세요 그럼. 그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6개월짜리 단발성 랠리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받쳐주면 1년짜리 아모레처럼 1년, 2년짜리 랠리, 추가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삼성전기, 제가 LG 상사 같이 장기평선 터닝한 포인트,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 자, 장기평선 터닝 포인트, 뭐 2년 넘게 빠졌던 부분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6개월 정도, 3에서 6개월짜리 반등 랠리가 나오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 즉, 실적 증가폭이 존재가 한다면 6개월짜리 랠리에서 1년, 2년짜리 아예 완벽한 상승 랠리로 간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기 LG상사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도 비슷합니다. 한 2, 3년 정도 하방을 잡았다가 뭐 내리기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을 리 없었겠죠. 그렇죠. 좋을 리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더슈팅, 즉 과매도 구간이 나왔던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돌아섰는데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서 실적이 괜찮아지는 개선 여지만 보여줘도 3에서 6개월짜리 단발 랠리에서 1년, 2년짜리 장기 랠리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아모리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지금 워낙 밑으로 내려서 그런데 요거를 좀 조금 더 확대를 시켜드리면 초기에는 자 보시면 아모리 같은 경우 장기 하락 패턴에서 돌아섰죠. 이 돌아섰던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3에서 6개월짜리 짧은 랠리입니다. 이 짧은 랠리가 중국을 만나면서 중국 요커를 만나면서 실적이 늘어난 사이클이 버무려지면서 이게 1년 2년짜리 랠리로 진행됐다라는 거죠. 이게 2013년 하반기 터닝했던 포인트예요. 자 저기서 언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확대해드렸던 구간이 어디냐면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장기평선 터닝했던 포인트가 터닝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받쳐주고 요코라는 중국 수혜주라는 부분이 받쳐주면서 1년 반짜리 추가 랠리가 나온 겁니다. 당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요 구간으로 갈게요. 삼성전기나 뭐 LG상사 비슷한 패턴으로 요로 조금 더 넘어가면 지금 뭐냐면 요거는 3에서 6개월짜리 단발성 랠리 반등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의 낙폭에 따른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거 제 질문이 이미 답이 나오긴 나왔는데 왜냐면 전 솔직히 삼성전기랑 LG상사 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관심 주고 제가 딱 물어볼게요. 그걸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기 LG상사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방송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나면 이제 10분의 1 토박된 거 딱 그 얘기하면 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주도주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가 등장하면 후발주자는 반드시 등장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도주인지 난 모르겠는데 네. GS건설 딱 봐주세요. 네네. 우리 GS건설 얘기 많이 했잖아. 그쪽으로도요. 그쵸. GS건설 10분의 1 토막됐고요. 네네. 2012년, 2013년에 7만, 5만, 5, 6만에서 떡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그냥 지구장창 떨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2만 원이 깨졌어요. 네네. 딱 질문 이거죠. 이거 한 3개월 묻어두면, 6개월, 네. 1년 좋다. 묻어두면 그쵸. 더블 나는 건가? 그쵸. 3에서 6개월짜리 랠리는 시작은 됐습니다. 이미. 50%도 채서 먹는 거죠. 그쵸. 시작은 됐다라는 걸. 오케이, 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왜냐면, 지금 임 사장님 우리 이름이 갑자기 임 사장님은 기억하는데 인터뷰를 했죠. 우리 실적이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수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멘트를 날렸던 게 호텔 매각에 대한 작년에 내렸던 부분이 호텔 매각이거든요. 1조짜 시가총액 1조짜리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 호텔 지분 가치가 1조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건설업 접고 그냥 호텔 팔았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그 동네 개발해 준대잖아 또. 그러니까 한정부지 있는 파라나스 호텔 얘기하는 건데 그냥 호텔이 보니까 장부 가치가 3천억대더라고요. 3천억대 호텔이 지금 1조 가까운 가격에 아마 이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건설업 접고 호텔에 파도 이 정도 시총은 나올 것 같아요. 다 팔고 자산 다 팔아서 GS 호텔. 그 우리 주동희님 네. 믿으신 분은 네네. 이거 사두고 한 6개월 동안 여행 갔다가 50% 번다 이거네. 네, 거래량에 대한 부분 50% 번다. 안 되면 뭐 항의하면 되지.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3에서 6개월짜리 랠리가 플러스 알파의 실적 요인이 작용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아무래처럼 1년, 2년짜리 장기 랠리가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아무래 하지 마. 난 아무래 저 NC소프트 같은 패턴도 똑같습니다. NC소프트 뭐 제가 NC소프트를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NC소프트 근데 제가 그동안에선 다음 카카오와 NC소프트 투톱으로 가자. 투톱으로. 그다음 3개월 동안 투톱으로 가서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괜찮았거든요. 선방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제가 또 원하는 좋은 종목들이 돌아서면서 뭐 삼성전기 뭐 이런 GS건설 뭐 LG화학 이런 거 돌아서면서 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6개월짜리 단발 랠리가 뭐 아까 뭐 런칭한다 그러고 그러면 날아가거든요. 급등하거든요. 컴투스나 게임빌처럼. 그래서 이게 3에서 6개월짜리 랠리가 뭐 리니지 이터널 같은 신작 출시하면서 1년, 2년짜리 장기 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 이 3에서 6개월짜리 단발성 랠리라고 하더라도 그 시세 충분히 즐기시고 추가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끝까지 한번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저는 그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처음에 애초부터 얘기하셨을 때 이로부터 와서 또 다시 집중해서 얘기해주잖아요. 그때 살쪽에 귀에 잘 안 들어왔거든? 근데 어저께 얘기했잖아. 네. 지난 금요일부로 NC소프트는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 그래서 관심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윤송이를 아 3개월 올라갔더니 갑자기 관심 주세요. 아, 상관없어. 네, 그렇죠. 우리 목표는 우리 맞아요. 우리 맞아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냥 기본 따로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기. 그 다음 주에 또 좋은 얘기로 또 주도인 전문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